지난 시간들이 매일 부족해 오늘도 아쉬워 내 맘 숨겼었죠 조금 더 있어줘요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죠 그때가 보았던 어떤 것보다 더 주고 싶은 내 맘 알아주길 바래요 그것만 지나면